서울 관음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통문관이라는 낡은 고서점이 있습니다. 문을 연 지 60년, 전국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서점입니다. 15평의 비좁은 공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빽빽히 들어찬 서가에서는 책내음이 물씬 풍겨옵니다. 17살 때 책방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주인은 26세에 책방을 경영하게 됐고 지금은 어느덧 86세 나이. 하지만 그는 아직도 매일 서점을 지킵니다. 그동안 그는 희귀본, 진귀본을 소문해서 되찾아놨고 50여 종의 중요 문헌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헌책방의 주인이며 귀한 서적의 수집가고 또 오래된 책들의 소호자이기도 한 셈이지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천직의식, 삶의 향기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변함없는 것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묵묵히 한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일생을 두고 우정을 닦아오는 것. 자, 그런 영화였죠. 해변의 두 여인, 또는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영화 Beaches 중에서 When Beneath My Wings, Bette Midler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성동구 광장동에서 박은진 씨, 그리고 부산 영도구 청학 2동에서 강푸름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송승호 씨, 과외 사발식이 있었다라고 하셔서 전 사발식이 뭔가 했더니 환영식 사발식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이름이 붙여진 사연이 기가 막히군요. 냉면 사발에 소주를 부어서 원샷을 하는 그런 끔찍한 환영식이라고요. 송승아 씨의 사연을 읽어보니까 저 대학교 입학하던 날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과는 이렇게 땅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사람들이 과격하고 좀 무식했어요. 그래서 저도 입학하고 첫 번째 맞았던 환영식에서 그런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조교가 늘 도포자락을 입고 다녔는데요. 그 안에서 갑자기 커다란 사발을 꺼내더니 우리 신입생들 모두에게 소주를 가득 담아서 원샷하게 만들었던, 저도 물론 마셨죠. 그 기억이 문득 나네요. 송승호 씨 무사하십니까 지금? 자, 전영준 씨 사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에서 최혁수 학생, 형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몰래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곡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이도영 학생이 서울로 유학을 간 누나와 또 친구 청랑이, 정성일 아저씨와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정성일 씨 아직 안 오셨지만 잠시 후에 오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알람 파커 감독의 영화죠. Midnight Express 중에서 데이빗 캐슬의 노래입니다. 이스탄불 블루스. 30 years in Turkey, baby, ain't got nothing left to lose. Well, I was busted at the border, baby, with two keys in my shoes, yeah. Said I was busted at the border, baby. In my shoes, yeah. And they gave me 30 years, babe, to learn the Istanbul blues. I said, Lord, now save me. Please save me from this pain.

레코드 가게에 갔더니 워낙 안 팔려서 이 음반이 전부 반품됐다고요. 하지만 아주 웅장해서 좋습니다 하면서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1학년 강성건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클리프행어의 메인 타이틀. 하이틀에서 최성원 씨, 그리고 최승현 씨, 정성원 씨도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대흥사 여행 중이시라고요? 아, 아니겠군요. 대흥사에서 이 글을 쓰셨고 내일은 송강사입니다 라고 쓰신 걸 보니까 지금쯤은 글쎄요 어디 계시나요? 남도를 쭉 여행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를 도와주신 지상스님과 기흠이 성권이야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추재엽 씨가 음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은밀한 유혹 중에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선 영화 비밀의 화원 중에서 린다 론스테드가 부르는 윈터 라이트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로이 오비슨이 부르는 A Love So Beautiful은 성동구 하왕십리에서 한철웅 씨, 김용중 씨도 신청해 주셨네요. 비밀의 화원에서 Winter Light 그리고 은밀한 유혹 중에서 A Love So Beautiful 이어 띄워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 3동의 김진아 씨. 우리 육공주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는데도 키가 제일 작은 윤희의 17번째 생일입니다 하면서 생일 축하엽서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은밀한 유혹 중에서 로이 오베슨이 부른 A Love So Beautiful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오늘 첫머리에도 정성일 씨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오셨습니다. 토요일에 나오셔서 늘 영화 보기에 새로운 매력을 알려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예, 오늘 어떤 애청자가 음악을 신청을 하면서 같이 듣고 싶다고 꼭 같이 들려달라고 그래서요. 아, 같이 사실... 못 들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죠? 그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은 저보다는 역시 정은임 씨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대단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몇 가지 풀어드릴까 합니다. 웬 깜짝. 그 우선 정은임 네. 씨가 좋아하시는 영화는 어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쵸? 네.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막 이렇게 눈물 나는 영화요. 이를테면 어떤 영화요? 아, 저는 그 허공의 질주를 얼마 전에 보고서는 참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감독들 아주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유명 감독들의 영화를 제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못 봤고요. 그냥 휴먼 드라마 같은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디오를 선택하실 때 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를테면은 아 이것은 이 음악 감독 때문에 꼭 봐야겠다. 이 주연 배우 때문에 꼭 봐야겠다. 이 네. 감독 때문에 꼭 봐야겠다 할 때 맨 먼저 순위에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 먼저요? 네. 감독이요. 그렇죠? 예. 감독 중에서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감독 중에서요? 아, 이런 걸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제가 정님 씨를 네. 궁지에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 아마도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기자 시절에 많은 그 문인들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감독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정은임 씨께서도 허공의 질주를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올린 사람은 물론 리버 피닉스가 아니라 시드니 루멧 감독이었을 것입니다. 예, 또한 휴먼 드라마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네. 리버 피닉스는 휴먼 드라마에 많이 나온 배우는 아니지만 시드니 루멧은 그의 영화 감독 데뷔작이었던 12인의 노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휴머니즘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드니 루멧은 다른 감독들과는 그 스타일에 있어서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똑같은 휴머니즘의 문제를 다루지만 네. 시드니 루멧 감독은 고정된 상황 속에 인간을 몰아넣고 그것을 꼼꼼히 지켜봅니다. 그 유일한 스타일을 일컬어서 많은 미국 영화 비평가들은 만일 에밀 졸라가 헐리우드에 와서 영화를 찍는다면 시드니 루멧처럼 찍을지도 모른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영화에서 감독 중심으로 영화를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갖고 최근 독일 영화 잡지인 그 키노크리티크에서는 그 새로운 작가들을 위한 영화 예술 작품의 비평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러니까 키노쿤스트 베네크 피르 노이오테르 라는 타이틀을 갖고 아주 진지한 논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쟁의 피크에 달한 것은 사실은 베를린 영화제에 많은 기자분들이 다녀왔었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스럽긴 하지만 금년 베를린 영화제는 세 가지에 관한 논점이 주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론 그것은 그 경쟁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던 수많은 영화들에 대한 토론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슈는 게이 레즈비언 다큐멘터리였었습니다. 지금까지 게이 레즈비언 영화들에 관한 극영화들은 무척 많이 만들어졌었지만은 그 영화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 평가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번 베를린 영화제가 물꼬를 터놓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01년 이후에도 과연 영화는 감독 중심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비평가들 사이에 커다란 세미나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에 의하면은 90년대 영화 작가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흥미있는 데이터를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럽에서 나온, 그러니까 여기에 유럽이라는 것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감독, 연구,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다뤄졌는가를 한번 통계치수를 내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리고 1위에 올라와 있는 감독은 누벨바그 감독으로 알려진, 그리고 70년대에는 브리트적인 방법을 영화에 도입하려고 시도하였었던, 그리고 80년대에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갖고 상업 영화로 혜성같이 돌아와서 사운드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었던 장립 고다르입니다. 예. 특히 장립 고다르는 많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감독에 대한 연구 논문들의 60년대 논문들은 집중적으로 고다르 영화가 갖고 있었던 모더니즘적인 특징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을 한 화면 속에 콜라주 방식으로 집어넣어서 토론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고다르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이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고다르 영화 60년대 영화를 보면 아주 흥미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는 그 정윤희 씨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끝에 아니야 현실은 이렇지 않을 거야 하고 프로그램 마이크를 뒤집어 엎고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떠나면서 온갖 테러리스트들과 또 정치 혁명가들과 그리고 자본가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에 도달해서 자기 스스로 빨간 깃발과 하얀 깃발을 들고 혁명에 관한 교통 운전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끝을 내는 브리티시 사운드 같은 감동적인 영화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7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고다르는 영화는 장사꾼들이나 만드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비디오로 만들어서 비디오로 영화를 배급하겠다라는 새로운 노선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고다르로 하여금 영화와 새로운 미디어가 어디서 만나야 될 것인가라는 토론의 주제로 이 감독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고다르를 연구한 수많은 영화 연구가들은 이제 영화의 시대는 끝나고 마치 푸코가 인문과학의 시대를 끝나고 인간의 죽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과 똑같은 태도로 고다르는 영화의 시대가 끝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다르의 예상은 틀렸고 영화는 더욱더 번창해 나갔고 그 제작비의 초과로 결국 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헐리우드 영화는 스필버그 루카스라는 그 천재적인 장사꾼들을 맞이하여 그야말로 변신에 성공하였고 그래서 고다르는 다시 영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다르는 더 이상 영화는 이미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는 너무나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영화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운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그 프로에서 소개한 GNB 그러니까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요. 예, 네. 바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었던 많은 영화들 중에 고다르 영화가 끼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미녀갱 카르멘을 보신 분들의 불평불만은 대단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찍는 거야. 카르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구만. 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실 미녀갱 카르멘을 보시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 BG의 카르멘은 한 곡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4번이 끊임없이 흐를 뿐입니다. 고다르는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이 영화를 찍을 때까지만 해도 BG의 카르멘 전곡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찍은 것은 만일 베토벤이 카르멘을 작곡한다면 영화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다르는 이제 영화의 주인공들은, 그래서 주인공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영화는 사운드의 내러티브로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고다르의 30년에 걸친 변신에 대해서 유럽의 영화 전문가들은, 영화 박사님들은 그런 고다르의 변신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2위에 올라와 있는 감독은 장 르누아르입니다. 예. 장 르누아르는 우리에게는 게임의 규칙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30년대에서 40년대에 걸쳐서 그는 롱테이크 화면과 미장센 영화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장 르누아르의 영화들에 대해 바치는 그 영화 박사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즉 영화학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영화 화면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첩적으로 만들어지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장 르누아르가 영화를 찍는 방법은 언제나 연극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극적으로 화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배우가 올라와서 연극적인 지스초와 연극적인 대사를 통하여 카메라가 정지돼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의 사고야말로 영화의 화면과 만나서, 그러니까 영화의 화면 속에 있는 그 회화적인 전통을 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 르누아르는 연극을, 연극의 방법으로 회화적인 전통에 서 있었던 그 한계를 돌파하는 역할을 떠맡았던 것입니다. 3위로 올라온 감독은 알프레드 히치콕입니다. 저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나이가 드신 다음에 아 이것은 내가 본 영화야 하며 비디오로 제쳐놓거나 또는 텔레비전에서 할 때 다른 곳으로 채널을 절대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그 분해할 만한 이야기 한마디, 어젯밤에 AFK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의 재미라는 것은, 저는 그 나이를 먹으면서 히치콕의 영화를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데, 국민학교 때 히치콕 영화를 볼 땐 그렇게 무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은, 아, 카메라가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면서도 이야기를 전혀 다치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에 와서는 온갖 인문 사회과학적인 지식을 쏟아부어도 히치콕에게는 밑빠진 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정신분석학과 정치학이라는 그 복잡한 도구를 이리저리 짜 맞춰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의식을 다시 한번 모자이크해내는 것에 입을 떡 벌리곤 했습니다. 지금 히치콕 영화를 다시 보면 마치 국민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공포 영화를 이렇게 복잡하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입을 떡 벌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면서 영화도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시고 그 영화가 10년 후에 다시 보셨을 때 10년 전에 받은 감동과 똑같았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영화가 별다른 깊이 없이 찍었었던, 바로 그때 보았었던 그 이야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바쳐진 영화였거나,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별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10년 동안 별다른 고민 없이 본인이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네. 독서와 똑같은 이직 영화를 보는 그렇죠. 네. 그리고 4위로 올라와 있는 감독은 영화의 초현실주의자이자 부르주아 영화들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자였었던 루이스 부뉴엘이었고, 마지막으로 5위로 올라온 감독은 몽타즈 이론 체계를 만들었었던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감독입니다. 네. 의외인 것은 채플린에 관한 학위 논문은 8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70년대 이후에 나온 감독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감독,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영화 잡지는 이야기하기를,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영화에서 감독 중심으로 영화를 본다는 것이 2차 대전 이후 60년대 그 절정을 이루고 80년대 이후 점점 사라지는 유행일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60년대에는 박사학위 논문들 중에서 감독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80년대 이후 이것이 급속히 줄어들었고, 아직 90년대가 끝나지 않아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감독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은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화에서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이 알려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전통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아 역시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야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영화에서 최초의 이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초의 영화 이론은 영화는 예술이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영화 이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감독이 주도권을 지키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토론과 논쟁과 스튜디오 시스템에서의 많은 감독들의 희생이 따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 영화가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진 것은 1948년 알렉산더 아스트릭이라는 사람이 쓴 카메라 만년필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였었습니다. 아스트릭은 이야기하기를 영화라는 것은 마치 소설가가 펜으로 자기의 소설을 써나가듯이 영화 감독이 카메라로 자기의 영화를 찍어나갈 때 그것을 비로소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바로 후일 영화 악동으로 알려졌었던 프랑스와 트리포입니다. 프랑스와 트리포는 이야기하기를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비평가 시절의 트리포죠. 감독 시절의 그 트리포가 아니라요. 영화 감독 중에서 무덤에 묻어버리고 가야 될 감독과 우리가 칭송해야 될 감독 두 가지 분류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어야 될 감독은 시나리오 없이는 단 한 줄도 찍을 수 없는 영화 감독들, 시나리오가 있는 곳이곳대로 영화를 찍는 감독들, 그리고 명대사를 남발하는 감독들을 네. 뽑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화를 보시고 나와서 아, 이 장면은 아주 멋져라는 표현 대신에 이 대사는 아주 멋있었어라고 얘기한다면 그 감독은 묻고 지나가야 될 감독이라고 트리퍼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가적인 전통을 미국 영화 비평가인 앤드류 세리스가 수입하여 미국에 소개한 것이 1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감독 중심으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 영화의 거장들, 그러니까 존 포드라든가 더글라스 서크라든가 또는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감독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인 1960년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첫 번째 영화 운동이 1968년에야 비로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뉴 아메리칸 시네마 이전에 미국 영화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특정한 영화적인 운동, 영화 흐름이 있었다라는 그 흐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앤드류 세리스의 공헌이기도 할 것이었는데 또한 헐리우드는 그동안 그만큼 감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유럽 영화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혹시나 이러한 작가주의 전통이 유럽 영화를 망쳐놓은 것은 아닐까라고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벨바그 꼬마들이 아니었다라면 프랑스 영화가 이토록 관객들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 영화를 지금 본다는 것은 그래서 프랑스 예술 영화를 본다는 것은 소수의 지식인들의 열광적인 호응 외에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화를 일컬어 영화제용 영화라는 그 빈정거림까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 영화들은 이제 아주 겸손하게 헐리우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예술에는 각 예술마다 자기의 합법 직성이라고 부를 만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아스트릭 말처럼 영화를 일방적으로 문학이나 회화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다르는 이야기하기를 영화는 설명이나 분석될 수 없다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그 하나의 인상으로서의 영화를 찍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 어떤 주인공, 어떤 주제를 끌어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이미 그것은 비영화적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다르의 생각에 의한다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화면과 내러티브 사이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러티브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8mm 영화나 비디오 영화를 찍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화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찍어도 이야기가 됩니다. 또 어떻게 편집해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쇼트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것들인데도 네. 엉망진창으로 편집해놓고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즉 그 개인 영화의 아주 개인적인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와서 아주 감탄 어린 목소리로 그 영화는 예술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객은 장면과 장면 사이에 논리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 논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영화 속에 상상적 이야기를, 상상적 내러티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내러티브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감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화면은, 즉 이미지는 현실과 다른 세계 위에 세워져서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영화는 현실과 다른 세계 위에서 관객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러니까 저와 정은임 씨와 홍동식 PD와 함께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보고 나와서 영화 얘기를 하는데 가끔가다 엉뚱한 표정을 서로 짓습니다. 그 영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었는데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즉 모든 관객은, 만 명의 관객은 만 편의 영화를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래서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볼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애매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관객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 폭을 넓혀놓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흔히 지금까지 열린 영화라고 불렀으며 유럽 영화의 지적 전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서 있었던 위대한 감독들이 루이스 부니엘이나 로비르 브레송이나 아니면 누벨바그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헐리우드 영화는 이것과 다른 전통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 영화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영화책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영화를 더 잘 알고 싶어하고 영화책을 사다가 집에서 밑줄을 거가며 해석을 달아가며 스터디 그룹 속에 해가며 열심히 영화를 공부해서 영화를 비평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글들이, 대학신문에 실려있는 글들을 저는 굉장히 관심 깊게 읽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할 때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키슬롭스키의 영화라든가 타르콥스키의 영화라든가 고다르의 영화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읽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빛나는 아이디어와 정확한 컨셉트 잡기의 그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헐리우드 영화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영화 읽기와 헐리우드 영화 읽기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야기하기를 그 짐 허버만 같은 영화 평론가들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시스템의 영화이고 유럽 영화는 철학에 관한 영화이며 일본 영화는 미학에 관한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영화들을 보면 거기 놀랄만한 미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의 텅 빈 빈곤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유럽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는 감독들 자신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깊이와 그 낮음은 또한 별개로 하더라도 영화를 찍어 나갈 때 자기 철학을 갖고 사고하여 그 영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들은 철학이나 미학은 없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것을 조합하여 영화를 찍어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헐리우드 영화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완성도라는 점에서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헐리우드의 장사꾼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헐리우드 영화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쇼트와 내러티브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어 액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영화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유럽 영화 감독들은, 농담 삼아서 얘기하자면 유럽 영화 감독들은 그 자체로 인간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화는 그야말로 감탄하고 놀랄만하지만 그 감독이 죽고 나면 어디서도 그 감독의 영화를 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하지만 헐리우드는 시스템과 프로듀서의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헐리우드의 위대한 감독들은 모두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즉 헐리우드의 감독들은 시스템의 관리 조종자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럽 감독들은 헐리우드에 와서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영화의 거장들이 헐리우드에 와서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테면 고다르의 리어 왕은 뉴욕 영화제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히피들의 문화를 찍어보겠다는 야심을 갖고 현대 고도 문명의 소외를 다루어보겠다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자브라스키 포인트는 뉴시네마의 히피 영화들만도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프랑수아 트리포는 그 안 되는 영화를 갖고 사실 트리포는 영어 못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었고 그 프랑수아 트리포가 제3의 사나이를 보고 영화사상 최고의 졸작이라는 말까지 한 것에 대해서 그의 친구였었던 자크 리베트가 이야기하기를 트리포가 영어를 한 줄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혹평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덧붙였었는데 그 트리포가 통역을 대동하고 가서 찍었었던 화씨 451도 또한 졸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지어 빔 벤더스는 해밋을 찍기 위해서 코폴라의 초대를 받고 그 헐리우드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해밋의 시나리오를 들고 코폴라를 찾아갔습니다. 코폴라 시나리오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벤더스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폴라는 그 시나리오를 벤더스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걸 시나리오로 써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앞에 있는 비디오를 들어 던지려는 것을 네. 옆에 있던 프로듀서가 달려와 이거 대단히 비싼 장비인데 하고 내려놓는 것을 벤더스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바라보며 해밋을 찍고 내가 다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으면 내 이름을 갈아버리리라 라고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유럽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라는 그 다른 영화 속에서 헐리우드 영화의 승리가 이제 목전에 보이는 듯한 바로 지금 영화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독일 영화 잡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사회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일종의 커뮤니티의 의미이며 또한 시스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르와 스타와 테크놀로지라는 세 가지 힘을 그 중충 결정된 영화 속의 그 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것을 자본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감독이 자기의 방법으로 화해시키는가 대결시키는가 갈등하게 만드는가가 바로 영화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바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관객들, 관객으로 이야기되는 사회의 인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잡지의 결론은 이제 자본주의가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 얘기입니다. 영화는 먼 길을 돌아서서 작가 영화에서 다시 대중영화로 돌아온 셈입니다. 네. 자, 오늘 새로운 얘기를 또 들었네요. 글쎄요. 그 독일 잡지, 독일 영화 잡지에 있는 그 논문에 대해서 정선희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이 듣고 오늘 또 많은 느낌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참,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트윈픽스의 그 해석은 바로 다음 주에 해주신답니다. 지금 방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러면 아 트윈픽스 하니까 늘 컬트 배우로 알려져 있죠. 데니스 호퍼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 이지 라이더로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벌스가 부르는 이지 라이더의 발라드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o be flow with a flow. Let your waters wash down, keep me from this glow to some other town. Flow past the sugar tree, go, river, go,